살면 인생은 그런 거라고 속절없이 웃고만은 강 건너 외로운 여자 세상에 과거 없는 사람이냐며 마지막 술잔 속에 눈물을 감추고 그 여자의 마스카라 그 여자의 젖은 입술 나를 숨 쉬우고 그 여자의 마스카라 그 여자의 젖은 입술 나를